가득 하얗게 촛불 밝혀두고 내가 하늘 보며 천천히 밤길 걸었을 때 내 말은 이마 위에 차가운 빗방울이

밤바깥빛 소리 그치면 모두 있겠지. 이제는 모두 끝내리. 손을 주머니에 넣고서 말없이 걷는 발걸음이여 보젓한 불빛이 마냥 푸를 때 우리의 웃음 푸르렀고 구름이 마냥 피어날 때 우리의 꿈도 피어났네 달빛이 마냥 밝을 때 우리의 밤을 밝히웠고 만남이 마냥 기쁠 때 우리의 사랑 다짐했네 슬픔은 멀리 사라지고 나는 이제 눈물 없으려 하네 내님이 항상 그랬듯이 불빛이 마냥 푸를 때 우리의 웃음 푸르렀고 구름이 마냥 피어날 때 우리의 꿈도 피어났네 달빛이 마냥 밝을 때 우리의 밤을 밝히웠고 만남이 마냥 기쁠 때 우리의 사랑 다짐했네 슬픔은 멀리 사라지고 나는 이제 눈물 없으려 하네 내님이 내 앞에 그랬듯이 내님이 항상 그래. 한마디만 말해줘. 왜 나를 잊었나. 좋아했던 그때가 어제와 같은데 거짓말이라도 말해줘버려. 잊지 않았다고 말을 해주고 우리가 그 옛날 돈 없이 만날 땐 부럽게 행복해 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당신이 말을 해주 말을 해주. 말을 해주 우리가 그 옛날 돈 없이 만날 땐 부럽게 행복해 되었는지 당신이 말을 해주 말을 해주 루루루. 웃음이 못한 사랑을 지고 해라 해라 꽃이 피고 나비 있고요 어저 어저 나비 있고 양이 비지요 왜 생겼어 왜 생겼어 나야 할 그 사람 잊지 못하는 그대요 하고 싶은 그 마음 다 못하고 헤어져 사랑 미친 이것은 나 혼자서 내 마음 잊어야 할 없어요.